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가 무엇이기에 두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을 하고 있나 김선생 이선생 친구가 웬 말이요 이것이 한국어리 영번지 사랑인가 영번지 인가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가 무엇이기에 친구가 끝나가며 싸우시나 김선생 이선생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것이 한국어리 영번지 사랑인가 영번지 청춘인가